HUBS. 눈이 아닌 귀로색을 마주하다. 시멘틱 컬러. 지난 일주일 사이에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과 늦은 밤 코끝을 스치는 바람에 겨울 냄새가 가득하더라고요. 코안으로 들어오는 공기는 차갑고 가벼운데 우리 몸을 흔들어대려는 바람 뭉치는 무거운 게 아 정말 겨울이 왔구나 실감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지난 한 주 여러분은 무탈하게 잘 보내셨나요? 한 해의 끝에 다가갈수록 날씨만큼이나 시간도 빨리 흐르는 것 같습니다. 벌써 11월의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시간이 겨울의 정점을 향해 달려가며 날씨는 점점 추워지겠지만 여러분의 일상은 늘 안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소망을 담아 오늘은 따뜻하고 몽글몽글한 이야기들로 준비했는데요. 어떤 색인지 궁금하시죠? 시멘틱 컬러, 오늘은 어떤 색을 들어볼까요? 눈 감고 첫 곡 들으면서 같이 추측해봐요. 스웨츠와 크러쉬의 I Wanna Be Yours. I make sure you get all your diamond rings. Right here is where I wanna be. We're floating on the wings of timeless love. Oh, I know that your heart's stuck with someone else, but you should know that I want you and no one else. I wanna be. Wanna be yours, drop top riding down this road. You won't be there. You wanna be sure, just test my love. You see it's yours. I wanna be it. I wanna be yours, drop top riding down this road. You won't be there. You wanna be sure, just test my love. You see it's yours. You're looking on it, that's mine. 가고 싶어 매일 밤, yeah. We're going to the next round. Now can't you just lay down? Oh, I know that your heart's stuck with someone else, but you should know that I want you and no one else. I wanna be all, I wanna be all. Stop riding on this road. You wanna be it. You wanna be sure. Just pass my love, you'll see it's yours. Wanna be it. I wanna be yours. Stop time riding on this road. You wanna be it. You wanna be sure. Just pass my love, you'll see it's yours. You're my fantasy, can't stop badly loving you. My heart is all yours, you can just take it. Why do we need to play this mind games? You know where I'm meant to be, I give you what you need, don't play hard. Get up, that you are flirt with someone else. But you should know. 여러분, 오늘의 색, 어떤 색인지 감이 오시나요? 오늘의 힌트는 가수 이름에 있었습니다. 바로 핑크 스웨츠의 이름에 들어가 있는 핑크입니다. 분홍색 또는 핑크색은 빨간색과 흰색을 혼합한 색으로 알려져 있죠. 실제로 빨간과 흰색을 섞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분홍에 가까운 색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오히려 빨강색에 가까운 수박 과육색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분홍을 만들기 위해서는 빨간과 흰색의 자주색을 더해야 한다고 하네요. 분홍이라는 단어는 원래 가루로 만든 분과 볼이나 입술을 돋보이게 하는 연지를 통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색조 화장품을 부르는 단어였는데요. 여기서 엷고 고운 붉은빛이라는 의미로 분홍색의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한국에서 분홍을 가리키는 단어가 인공물에서 비롯된 것과 달리 영어 핑크는 자연물에서 유래했습니다. 바로 페랭이 꽃을 칭하는 단어에서 핑크가 탄생했는데요. 페랭이 꽃은 영어로 Pink's Flower라고 부릅니다. 페랭이 꽃이라고 하면 많이 생소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카네이션과 비슷한 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꽃들의 꽃잎 끝부분은 대체로 뾰족한 톱니 모양인데 여기서 구멍을 낸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핑크가 탄생되기도 했다고 하네요. 우리가 어렸을 때 색종이로 카네이션 만들기를 하며 사용한 가위가 하필 핑크인 가위인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같은 색인데도 언어에 따라 다른 유래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니 정말 신기하죠? Tell me the name of the comedy show that we used to watch. 시온의 코미디. Cause that is the only memory I can think about, not losing it all. Are you still afraid that I would spoil her and you'd be sitting there like a fool? Oh, you don't need to edit and watch the new episode to watch it with you. Fuck. No way. Tell me this is just a part of a comedy TV show. So please explain. Just cut the head and put it on a wall like a hunted deer. Maybe one day you will sell it away to a puppeteer. You'll make me a puppet for a comedy show. This will laugh my sin. But they will not notice that everything they smell is a piece of broken love. No way. Tell me this is just a part of a comedy TV show or a prank. You told me that we'll only have to laugh, but us are spreading in regret, so please explain. "오늘 소개해드릴 분홍을 노래하는 가수는 바로 시온입니다. 사실 방금 나온 코미디라는 곡 하나만 소개하려고 했는데 이 가수에 대해 찾아보다가 목소리에 너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가수 정시온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곡을 발매한 따끈따끈한 가수이지만 진하고 깊이 있는 음색으로 벌써부터 리스너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오페라를 하시는 부모님 아래 태어난 그는 부모님의 재능을 물려받아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시안인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은 독일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을 보냈기에 인종차별을 비롯해 괴롭힘을 많이 당했어요. 그때 감정을 표현하고 해소할 수 있었던 창구가 음악이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혼자 노래하던 소년은 더 보이스 오브 점원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기점으로 세상을 향해 자신의 깊은 속내를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시온의 목소리는 마치 강렬한 색감으로 눈길을 사로잡는 분홍색처럼 듣는 순간 모두의 귀를 사로잡는데요. 조금은 뒤틀리고 독특한 방식으로 사랑을 노래하지만 시온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 덕분에 그마저도 사랑이라고 납득하게 되더라고요. 이쯤 되니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를 다시 들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럼 이번에는 조금 더 신나는 곡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봐요. 시온의 Brain Dead. Melting pot, dead self. Using my, I'm not me like you're not you. They read looking third. Looking in the mirror, I can see me. Just a fucking donkey, think it could have made you stay for once. You look in the mirror and be laughing. You got rid of me and got a significant other one. Oh, I feel like a zombie, jealous of the love it brings. So I'ma come along and take it by the till it changes. To avoid getting hurt again, be driven into breakdowns or again. Maybe I need to hypnotize the love you, the love you, the love you. I'ma bring that lover for you. I don't care if my mind falls apart. I'm already just a dead man, a fool, falling for these empty words you spit out. How could you be so rude? This stupid zombie got your brain to work. I'm a brain dead lover for you. I'm a brain dead lover for who? I know I'm inside your walls, but I don't care, I don't care, I don't even wanna go. Just let me be aside you, I can be a different person. As long as you like me, I could be anything you want. Oh, fool, I feel like a zombie, jealous of the love that springs. So I'ma come along and take it by the till it changes. To avoid getting hurt again, be driven into breakdowns or hurricane. Maybe I need to hypnotize the love you, the love you, the love you. I'ma bring that lover for you. I don't care if my mind falls apart. I'm already just a dead man, a fool, falling for these empty words you spit out. How could you be so ruthless, stupid zombie? Get your brain to work. I'm a brain dead lover for you. I'm a brain dead lover for who? 하늘 아래 같은 핑크는 없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언뜻 보기에는 다 같은 분홍처럼 보여도 명도, 채도, 탁도, 색 혼합 비율에 따라 각기 다른 색을 띈다는 건데요. 여기 언뜻 보기에는 그저 뻔한 영화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다채로운 스토리를 품은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스 형제의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입니다. 이 영화는 Everything, Everywhere, 그리고 All at Once 이렇게 총 3부로 나눠져 있는데요. 미국으로 이민 와 세탁소를 경영하는 에블린은 진상 손님을 응대하랴, 딸과 남편을 챙기랴, 자신을 보러 고국에서 날아온 아버지의 생신잔치를 준비하랴 정신없이 바쁩니다. 그러다 엄격한 세무당국의 조사와 남편의 이혼 요구, 딸의 커밍아웃이라는 하나만 겪고도 벅찬 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에블린을 한꺼번에 덮칩니다. 절망에 빠지려는 순간 처음 보는 눈빛을 장착한 남편 레이먼드로부터 우리가 모두 멀티버스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다른 우주에 살고 있는 수많은 나들의 장기를 빌려 우주 전체와 가족을 구하는 임무가 세탁소 주인인 에블린에게 주어지죠. 멀티버스의 가족 서사. 언뜻 보기에는 뻔한 영화 같지만 이 뻔해 보이는 소재를 감독만의 명도와 채도를 더해 이제껏 다른 영화에선 느끼지 못했던 영화적 경험을 선사합니다. 혹시 어떤 영화인지 궁금하시다면 더 늦기 전에 당장 영화관으로 달려가시는 거 어떨까요? 보고 나면 이 영화와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카니에 웨스트의 바운드 2. 아하, 하니. All the mother niggas lame and you know it now. When a real nigga hold you down, you supposed to drown. Bam. Bam. Uh-huh, honey. What you doing in the club on a Thursday? She said she only here for a girl birthday. They order champagne but still look thirsty. Rock forever 21 but just turned 30. I know I got a bad reputation. Walk around always mad reputation. Leave a pretty girl sad reputation. Start a fight club, bad reputation. I turned the nightclub bad at a basement. I turned the plane around, your ass keep complaining. How you gon' be mad on vacation? Dutton winding around all these Jamaicans. This that prom shit. This that what we do, don't tell your mom shit. This that red cup all on the lawn shit. Got a fresh cut straight out the salon, bitch. I know you're tired. Close your eyes and let the word paint a thousand pictures. One good girl is worth a thousand bitches. Bam! Bam! Uh-huh, honey. I wanna fuck you hard in the sink. After that, give you something to drink. Step back, can't get spunk on a mink. I mean, damn. Jerome, Romy, Romy, Rome, think. Hey, you remember? 알쓸 색잡 아름다운 쓸데없는 색깔 잡정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수많은 색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색의 우리는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는데요. 그렇기에 인류에게 색은 정치적이고 비언어적인 소통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자 화장실은 빨간색이나 분홍색으로, 남자 화장실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대체 언제부터 분홍이 여성을 상징하는 색이 된 걸까요? 이는 서양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에게 남녀 상관없이 흰 옷을 주로 입혔습니다. 그러다 염색 기술이 발전하면서 색깔이 있는 유아복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남아는 분홍색이, 여아에게는 파란색이 어울린다고 여겨졌대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힘과 에너지를 상징하는 빨강이 남성들의 색이었고, 이와 달리 파랑은 힘과 에너지를 상실한 일종의 빨간색의 하위 버전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20세기 중반, 2차 세계대전 이후 색이 상징하는 성별이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마케팅에 따라 시장은 여아에게는 분홍을, 남아에게는 파랑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지금의 우리가 분홍 여성을 상징하는 색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죠. 역시 세상엔 원래부터 그런 것, 당연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도 모르게 그동안 특정 색에 성고정관념을 투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딱딱한 틀에서 벗어나 우리 더 넓고 자유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자고요. 빈 해리스의 데이 원. 아, 왜? I don't chase them, I replace them. $100 bills like a drink, I waste them. Favorite dope boys are the ones that trace him. King Push, been around the world, might mace them. Spinning like it's 10 of me, shooting at my frenemies. Dirty money, let it spin dry till we Kennedys. Let's talk symmetry. His and her protects, light flex for our energy. Wish I could go back. 품이 없는 것처럼 강인함도 옮는다. 지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마음. 그런 태도가 해바라기의 튼튼한 줄기처럼 옮겨 심겼다. 정세랑의 피프티 피플. 우리의 일상이 당연하기란 얼마나 어려운지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오늘이 그리고 내일도 그저 당연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바랍니다. 쌀쌀한 날씨와 함께 우리의 마음도 쓸쓸하고 씁쓸해지기 쉽지만 강인함도 옮는다고 하니 무력감에 쉽게 꺾이지 않는 강인함을 지니고 오늘을 살아가 봐요. 그렇게 우리의 굳센 마음들이 보이면 분명 일상이 그저 일상으로 남는 그 당연함이 우리의 오늘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니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이번 주 시민티 컬러는 진심의 색 분홍이었습니다. 다음 주는 어떤 색을 들어볼지 기대해 주시고 다음 주 금요일에도 또 만나요. 그럼 지금까지 PD 권유나, 기술의 윤리경, 저는 아나운서 박일인이었습니다. HUBS